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 광주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학생단체, 청소년단체, 국회의원들, 원로들, 주민들 등 각계층이 최근 광주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. 단체는 평화의 소녀상을 올해 8월 15일에 세워 일제 침략사와 조국 해방, 분열과 평화 통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.